jangan rindu. Rindu itu berat, kamu gak akan kuat, biar aku saja. Jangan rindu, rindu itu berat, kamu gak akan kuat, biar aku yang menanggungnya. Aku 사랑해 너를 나는 그리워해요 세상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 그리워해요 좋아하는 린디 린디 위트 브랏 감가 아가 그왓 비어를 갖고 사자 좋아하는 린디 린디 위트 브랏 나쁘게 별에 너를 새기네 나는 그리워해요 사랑했잖아 사랑한다 했잖아 아직 그리워해요 작은 린디 린디 위트 브랏 감가 아가 그왓 비어를 안고 사자 작은 린디 린디 위트 브랏 Kamu gak akan kuat, biar aku yang menanggungnya.